Hobbs News. 사회적 협동조합 하우올리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2023 모두에게 전하는 봄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장애인식 개선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작품 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콜라보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활동 분야는 관객 안내, 운영 지원, 온라인 홍보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 협동조합 하우올리로 문의 바랍니다. 2023 상사중재 논문 경시대회 안내입니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이며 단독 또는 2인 이하의 공동집필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7월 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총 40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3 한양국제여름학교 운영 및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매년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한양국제여름학교에서는 본교 소속 학생들에게 해외 유수대학 학생들과 함께 교내 영어 전용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유형은 전과목 영어 전용 절대평가이며 수강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한양대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처 국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독도, 홍도, 마라도 등 천연 보호구역에서 집쥐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20일 정부대전 청사에서는 천연 보호구역 내 위해생물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천연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세 구역에서 집쥐와 같은 위해생물의 번식이 늘어나고 이들이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연보호구역 세 곳에서 동시에 쥐소탕 작전에 나설 계획이라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송자 제주도해녀협회 사무국장은 오염수 방류 시 이들의 해녀활동 역시 끝이라며 생계가 끊길 위험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류는 결정된 사항이기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돼 환경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타 시도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소속팀 울버햄프턴의 리그 경기에 결장한 황희찬이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한동안 소속팀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황희찬은 지난 18일 대표팀 참여 여부를 두고 구단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13일 복귀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EPL 경기에서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한 경기를 치르고 다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울버햄프턴 구단으로부터 황희찬의 부상을 정식으로 통보받고 이번 3월 A매치 소집 명단에서 그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체 선수는 발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3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